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I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t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re we're going, we know how to get it.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my wrist, I'm the night sk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W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band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Teacher, 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신경 쓰지 않을래 너도 그럼 어때 나는 가져야만 해도 분노해 분노해 그래 세상 번호가 지배함 번호가 없었다 무슨 말과 번호하고 또 번호하고 번호하고 그리 미쳐가 번호한 이국도 다 수만가지 선의와 악의도 다 매한가지 번호할 수 있다만 남의 삶에 비해 가는 걸 I don't like 그건 stop 누구의 행동을 누구는 나발해 누구의 언행에 누구는 난답해 누구의 샤라해 누구 순간이 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 love oh, 모든 건 우연히 열리니까 완전 달라 baby 그놈을 찾아낸 둘이니까 그런데 세상을 Bring 것들 breathe. 그거 어둠 속내 사랑 소화 빛. 내가 나에게 하는 것들의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scream.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scream. 언제나 우린 둘의 숨이 걸려. 계속 높이 땅에 닿아 지원종. 감아지지 않는 이상 저 그런 해프닝 좀. Sing. 용서해 줄게. 누가 내 수저 더러 빼 I don't care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줄게 싹 에이 거녀결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엘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망기 종향의 악진 반칙 마이 마이 번지 마이 마이 번지 Black black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뭐 다 켜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혹 내가 아프다면 고소해 so it You see my bag You just see my bag Yeah! train. Yeah. 깨진 유리창장 따윈 부서 Yeah. 녀석들 와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에어 밤새 이래 뛰어본데 네가 클럽에서 뭔데 잠을 낳지 말고 들었네 여기 사랑한 느낌 너무 많이 생겼기 누구 말에 너도 이제 본대 답을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전화를 열어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쌈파봐 과수가 짠말 뿐이야 만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Yeah.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어긋나봐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채 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 곁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너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 날 불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I'll be nowhere. 꿈에서 살다 지금 나를 더 못 두는다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 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 But what if the moment's right now, right now 귓가에 눈이 심장 소리만 뻥뻥뻥 벗어나게도 그 입속으로 점점점 침묵하는 바다 이리는 내 발목을 또 잡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Killing me now, killing me now Do you hear me? 어린 듯 천천히 가라앉아 나 몸부림쳐 봐도 사방이 바다 나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돼 Feeling me now, feeling me now Do you hear me? Yeah! 코끝에서 내 발 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밀어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 쉬게 해줘 다시

찾았음을 잊지 마.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기유야. Live.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 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처음에 술을 얻는 걸 보면 넌 귀찮을 거야. 호각이 매직 샷. So show me, I'll show you. So show me, I'll show you. So show me, I'll show you. Show you, show you. 변된 장미꽃처럼 흩날릴 땐 벚꽃처럼 절대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hey,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hey, hey, 그래서 더 급해 꼰을 쳐줘 있어 hey, hey,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릴 거북이었던 내 욕심은 대로 나 억제 고통 목줄이 됐어 hey, hey,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날 그대의 슬픔 아픈 걷어가고 싶은 날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잊혀지지 않는 거야. You kiss the heart. 좀 더 솔직해져봐. 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에 본부야 자라 좋은 걸 어떡해.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이 방에도 많잖아. 한 시간이 뭐야 1, 2년에 숨 싹해. 이 노는 약은 내게 좋은 것을 착해. 벌 받는 건 아니잖아. It ain't right, not like it, paradise. Can't close your eyes. Can't close your eyes. 밟아도 잡아도 더는 소용없을까. 날 보고하지 마.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리는 모든 걸 깨워겠어. 우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난 너의 곁에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 널 받는 건 아니잖아. It is what not 너의 paradise. Can't close your eyes. Can't close your eyes. 날 모든 척 봐도 더는 소용없을까. 날 거부하지 마. Yeah.